pages 소프트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진 sweetness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이미 삼켜버린 juice 그 순간 깨져버린 룰 조용히 주고받는 비밀 아무도 믿지 못할 꿈 난 너의 나쁜 hobby 독에 빠지는 hobby 날 미소 짓게 만들어 널도 따로 함께 해 Pretty girl you like peaches 소프트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진 sweetness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빌린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서로를 나눠 마신 찰나의 순간 둘의 환상은 더 무한해져가 달게 이미 중독돼버린 나 내 위로 미끄러진 널 부드러운 손길 날 집중하게 만들어 어제로만 보이게 Pretty girl you like peaches 소프트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진 sweetness It'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빌린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돌이킬 수 없이 스며들지 깊이 감미로운 kisses 그 안에 영원히 넘쳐버릴 만큼 나를 채워줘 너를 위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파도치듯 넌 휩쓸어간 날 내일을 떠올리기엔 아쉬우니까 집중해줘 all day 너 하나면 okay 벗어날 수 없어